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영화음악, 오늘 음악이 먼저 인사드렸죠. 바로 Love Actually 중에서 빌리 맥이 부른 곡 Christmas is All Around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빌리 나이히, 그 가수가 불렀는데 원래 목소리는 빌리 맥이었어요. Love Actually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 아니야, 사랑 종합 선물 세트, 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오늘 FM 영화 음악은요, 크리스마스 음악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늘 이 시간에는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리고 음악으로 꽉꽉 채우잖아요. 그동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을 아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음악으로 가득 채웠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FM 영화음악이 전해드리는 크리스마스 종합선물 세트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온기가 깃든 가족 영화 5편에서 지금 음악 골랐는데요. 먼저 그린치에서, 또 34번가의 기적에서, 소울드아웃에서, 산타클로스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치는요, 크리스마스를 증오하는 초록색 악동 그린치와 또 사랑스러운 꼬마 샌디가 펼쳐내는 크리스마스 동화죠. 닥터수스의 동화가 원작이 됐는데 바로 그 영화에서 꼬마 샌디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Why Can't Find You 들려드릴 거고요. 또 뉴욕의 34번가를 배경으로 산타클로스를 증명해내기 위한 그 해프닝이 벌어진 영화죠.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디원 워윅이 불러주는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그 다음 곡은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터보맨 로봇을 사주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벌이는 영화 소드아웃 중에서 언제나 들어도 신나는 징글벨 록,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산타를 대신해서 산타 역할을 하게 된 한 남자의 웃지 못할 소동극, 바로 산타클로스 중에서 그룹 엘로가 리메이크한 징글벨스, 네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Santa, you become a child. These early years, they go too fast. With Santa, they will always last. 네, 잘 들으셨어요? 그린치 중에서 테일러 맘슨이 부른 Christmas, Why Can't Find You? 그리고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Dionne Warwick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그리고 Sold Out 중에서 Bobby Helms가 부른 Jingle Bell Rock. 그리고 Santa Claus 중에서 Yellow의 Jingle Bells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랑의 기적에 관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의 기적에 관한 영화 중에서 음악들을 골랐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사업가 잭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했을 때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패밀리맨 중에서 조니 마테스의 It's a Wonderful Time of the Year 들려드리고요. 애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다가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죠. 세렌디피티. 이 제목은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또 그 행운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쿨 율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율은 YULE, 율은 크리스마스의 고어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산드라 블락이 난생 처음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됐을 때, 그 정경 풍경 속으로 흐르던 엘라 피처럴드의 캐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워렌 베티와 아네트 베닝 부부가 리메이크한 Love Affair, 이 멜로 영화의 고전이죠. 이 가운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레이 찰스가 직접 출연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The Christmas Song. 이 네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Trip. Somebody's gonna make a happy trip tonight. while the moon is bright. He's gonna have a bag of crazy toys to give the corners of girls and boys. So dig, Santa comes on big. Come call it when the snow's the most. Cats are sleeping warm as toast. And you gonna flip when the old Saint Nick places a lick on a peppermint stick. He'll come a-flying from the higher place, fill the stockings by the fireplace. So you ever you that's good, ever you that's good, yeah, cool y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Soon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Until then, we'll have to muddle through somehow.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Chestnuts roasting o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yet to make the season right. Yeah. tiny tots with eyes all aglow would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mother's child is gonna smile to see if reindeers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the 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들으셨어요? 아, 영화 페미니맨 중에서 조니 마테스가 부른 It's a Wonderful Time of the Year 그리고 세렌데피티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Cool You 바로 그리고 암스트롱 바로 뒤에 피츠제럴드를 들려드렸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그리고 Love Affair 중에서 레이 찰스가 부른 The Christmas Song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를 다룬 애니메이션에 담겨져 있는 음악들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크리스마스 악몽, 크리스마스 악몽, 팀 버튼 감독이 직접 제작을 맡은 그 아주 그로테스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롭기도 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할로윈 마을의 잭이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하늘을 날아갈 때 그때 나오던 영화 음악 크리스마스 이브 몽타시 들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스노우맨 아시죠? 영국의 동화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의 그 파스텔 톤의 그림이 바탕이 된 애니메이션인데 이 스노우맨에서 소년과 눈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북극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만나는 산타가 바로 그 또 다른 애니메이션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 그 Father Christmas에서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노우맨이랑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스노우맨에서는요. 소년과 눈사람이 하늘을 날 때 들리던 Walking in the Air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면서 부르던 노래 Another Merry Christmas 영화 속에서 직접 따봤습니다.

Okay, boys, here we go. We're off. Ho, ho, ho. Girls and boys, I've got this sack full of toys, and I'm sure it gets a bit heavier every year. You've got to remember, this day in December is the busiest bloomin' night of the year. With hours still to go, through the rain, sleet, and snow, and I'm flying at speeds beyond reason. As we sail through the sky, going ever so high, we wish you the very best of this joyful season. So jump up on my swing, and we're all on our way to another Merry Christmas. I know I must look a sight upon your roof tonight, trying to wriggle on down through your chimney. It's just the getting inside. Is it me that's too wide? It's squeezing everything outside that's blooming in me. Then I deliver all the toys without making a single noise. And I look at their beautiful faces, they're so quiet. And I know in the morning, when Christmas comes a-dawning, there's a feeling inside you just can't find. So jump up on my sleigh, and we're all on our way to another Merry Christmas. Well, I'll get it later. Hi. Restrooms upstairs, first door on the left. Not awfully original. All the bells will soon be ringing. Bad tidings they'll be bringing. Soon I'll hear them all singing in my head. So for me and my reindeer, we'll see you all next year. I'm going home soon to my cozy bed. So jump up on my sleigh, and we're all on our way to another Merry Christmas. So jump up on my sleigh, and we're all on our way to another Merry Christmas. So from me and my reindeer, we'll see you all next year for another Merry Christmas. Just one more gift to deliver. There doesn't seem to be a chimney in this house. Might be a tight fit. 예, 잘 들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악몽, 그 데니 호프만이 음악을 맡았죠.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몽타쉬,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노우맨 중에서 피터 오트이가 부른 워킹 인디에어, 산타 할아버지 휴가 중에서는 Another Merry Christmas 들으셨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 따뜻한 곡들을 쭉 들어봤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사랑, 기적, 이런 단어들을 다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기적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죠.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악몽 같은 사건을 그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배트맨 2,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려진 펭귄맨이 고담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죠. 그 2편의 주제곡인 Face to Face 듣겠고요. 또 작은 마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재하러 간 작가가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Midnight Garden 중에서 영화의 오프닝에 깔리던 케이드 랭의 Skylark, 그 다음에 들을 것이고요. 또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독특한 미스터리 뮤지컬인데요. 8명의 여인들,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진 아빠의 죽음,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여덟 명의 여인들. 과연 누가 범인일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이 여덟 명의 여인들.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했어요. 아마 올해 말? 그중 개봉할 것 같은데. 큰딸 역을 맡은 루이드 벤넷 사니에가 부르는 아빠 이제 더 이상 끼워주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로나. 그리고 담보가 되어서 마약 딜러와 함께 있게 된 클레어.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 사이먼. 이렇게 다양한 청춘들의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 이야기 고우 중에서 그룹 노우다웃이 불러준 주제곡 뉴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겠습니다. Got to say, and I can't believe.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악몽 같은 사건들을 그린 영화들, Batman 2 중에서 Face to Face 들으셨고요. 또 Midnight Garden 중에서 Katie Lang이 부른 Skylark. 8명의 여인들, 프랑스 오정 감독의 이 영화 중에서 Ludwin Sani가 부른 노래 Papa, te plo dang, le coup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아빠, 이제 더 이상 끼워주지 않을 거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영화 Go 중에서 No Doubt이 부른 New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가족이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심슨 가족이 크리스마스 스페셜에서 함께 부르던 곡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를 꾸몄는데요. 이 선물의 제작자는요. 일단 그 원재료 많이 모아주신 권혁씨 그리고 임재현 PD 그리고 저는 맨 끝에 리본만 살짝 묶었습니다. 자, 선물 잘 받으셨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루돌프 사슴코 들으면서 인사하죠. 안녕히 계세요. I'm warning you, too.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hey, Homer! Rudolph, get your nose over here so you can guide my sleigh.